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섰습니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부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이분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이유는 20여 가지의 혐의 때문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메인 뉴스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대충은 보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스라든지 도곡동땅의 차명 계좌가 의심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삼성자동차 부품의 다스의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여 가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뇌물수수도 들어있고 직권남용도 들어있고 횡령과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와대를 개인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고 국고를 사공고처럼 여기며 공직 임명을 돈과 맞바꾼 흔적들이 있음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네, 이 전 대통령이 모은 이런 여러 모양으로 모은 돈이 저는 그냥 몇십 조, 몇십억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조 단위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교회의 시무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선출하는데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태어 청와대로 보내었던 것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분의 혐의들이 다 무혐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그럴 확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했던 최측근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혐의들을 다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과 현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교회 교우들에 따르면 주차 봉사를 할 정도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으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칭찬을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현실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을 열심히 내고 봉사를 하며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혼자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어떠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내 현실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 방식대로 살자는 유혹일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현실을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최대한 적당히 물타듯이 타협하며 누릴 것을 누리고 가질 것은 갖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며 송봉하고 칭찬 들으면서 살고 싶은 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밖의 현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광야로 와 예배하도록 보내주십시오. 거절을 합니다. 혹독하게 압박과 착취와 노예로 전락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십장들이 견디다 못해 데모를 하며 바로를 찾아갑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다. 이간질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원망을 듣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오늘 6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3장을 재현해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다 읽지는 않지만 이 6장과 7장의 핵심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반복된 것이 6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뭔가 하면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부를 맹세한다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2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7장에도 심지어 7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말해도 이 6장과 7장과 8장이 이어지는 핵심은 애굽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6장 1절에는 무슨 손으로 때린다고 합니까?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세상 백성들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5장 22절로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5장 22절로 23절 시작. 모세의 말을 보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느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갑에게 늘 당하는 을로 살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자 더 악화됩니다. 5장 여러분 보셨죠? 4장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소리를 듣고 건져낸다 그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죠. 백성이 뭐랍니까?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5장의 사건이며 6장 9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 따로 신앙 따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커다란 의문과 갈등이 이거 아닙니까? 저희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 구원의 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인데, 430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 형편은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거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갈수록 이제 시들어들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안심과 소망들이 생겨납니다. 괜히 막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는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힘듭니다. 한 이틀, 3일, 10일, 20일, 30일이 지나면 그 기쁨과 화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매일매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약자로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과 반대에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데,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현실은 가벼게 늘 당하는 을로 살아갑니까? 어르신들에게 이걸 이제 물어보면, 아, 목사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기도가 약해서 많이 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옛날에 11조를 몰래 떼어먹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현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무언가 잘못돼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이 너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리더들을 원망하고 신앙을 의심하고 좀 더 나아가면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돼. 교회 밖에서는 어쩔 수 없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말하자면 교회 밖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현실은 현실일 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교회, 아,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내용을 한 5분 정도 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분이 어느 한 분이 본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아픔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기를 많이 했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것도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랍니다. 이 남편분이 아내 되신 분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지쳤나 보죠. 병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내 되신 분이 이혼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편분이 교회 장로이면서 다른 여자분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랍니다. 그분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이 목사님이 읽으셨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너무 어렵니까? 본인의 좋은 대로 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탓에 반드시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영광과 승리와 성공과 축복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때의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여러분도 위대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온 땅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아직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얻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암담한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은 바로의 표현으로 하면 채찍입니다.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고 횡포가 있고 이간질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 힘을 계속 쓰고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서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믿는 바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을 누렸고 다 맞는데 현실에 형통하고 승리하고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 나라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바울은 뭐랍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뭐랍니까? 대적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일조를 뛰어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받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윤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혹시 어디 나오는 단어들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충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말을 합니다. 14절도 봐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창조 때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인 겁니다. 다시 6장으로 와보십시오. 6장 3절로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은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충만히 복주고자 했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후로 타락하며 세상이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창조 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삭을 주심으로 그런 것이었고 야곱을 주심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항상 이단을 받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약속을 이룬다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를 믿으시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이며 감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십자가를 믿는데 주차장에 가서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차할 장소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주차할 장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 개인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긍정의 힘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눈이 잘 침침하니까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기도했더니 바늘만 둥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었더니 더 형통하게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간증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축소를 시켜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서 있는 곳에 창조 때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역사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1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로 서 있으면 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너 그대로 살다 죽는다. 구원을 아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으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로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쌍꺼풀이 생기는 아름다운 미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그렇게 무당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리하여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십자가이며 한 개인의 희망도 십자가이며 한 가정의 희망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아니고는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인격, 십자가의 성품, 십자가의 언어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바로와 같은 갑들이 지배하고 을로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 옆에는 강도들이 달려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옆에서 함께 희롱합니다. 핵킥됩니다. 에게 남은 구원하였으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힘으로 그들을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까? 부를 가지고 증명해 보였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증명해 보였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증명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는 모습으로 부끄럼 당하는 것을 욕먹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참으셨습니까? 내려와서 기적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성기 사모님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그 위대한 바울이 다 거짓 사도라고 막으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증명하네 뭘합니까? 나는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영 강도엔 수많은 어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진짜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약할 때 신자면이 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 행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십자의 방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신자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많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존의 인생에 찾아와 개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것을 많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체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당으로 여기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작은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청량의 땅을 창조 때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왔던 싸움이 성품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세상의 존재 방식인 힘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위대함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서 있으십시오. 학교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회사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계십니까? 직장에서 상사로 계십니까? 사업장에 사업주로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내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맞대결하십시오. 힘들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럴 때는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과 이스라엘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말미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맛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는,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서 있고 십자가의 공기로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반대할 겁니다. 이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세상은 가혹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